이름을 모르고 지내온 날들 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 누려온 자유와 평화 주께서 날 위해 마련하셨네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밤에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다짐했네 나 이제는 주님을 피하지 않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소서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